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Yellow Submarine, Glory of Love, Endless Love, I Put a Spell on You, Blue Dragon. 이상은 오늘 들려드릴 영화음악들입니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타코가 부르는 Singing in the Rain. 마가 you fly a thousand miles to get some sun and it's raining cats and dogs typical tropical I go on vacation and mother nature gives up on me yeah what a lady thanks for at least sending it down preheated doesn't seem to bother the natives though back home it gets no one laughing and here they even sing to it must be some voodoo rain chant or something And it sure sounds familiar. Oh, well.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got a smile on my face. I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I'm singing, just singing. Sunshine and plenty of love. Let it rain. 자코가 부른 Singing in the Rain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빗소리가 빗소리 같지 않고 뭐 화장실에 갔을 때 들리는 그런 소리 같아요. 좀 고상하지 못한 표현이었나요? 그러면 처마 밑에 서 있을 때 지붕 홈을 따라서 내려오는 빗소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처럼 화창한 날 웬 비로 시작을 했냐고요. 좀 이렇게 사람이 반대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빗소리를 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빗속에서 노래해 이 곡을 들으니까 학교 때 생각나는데요. 저 학교 다닐 때요. 비 맞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산을 일부러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집이랑 학교랑 가까웠기 때문에 늘 교문에서 기다리곤 하셨거든요. 우산을 가지고 오셔서 어느 날은 친구랑 비 맞으면서 낭만을 즐기겠다고 그 우산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왔을 때 뭐 종아리 맞았죠. 어머니의 정성을 어떻게 보고 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요. 이성철 학생이 친구 호철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위로해 달라고 하면서 학교 때 졸아봤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물론 졸았죠. 안 조는 법이요. 안 조는 법은 없고요. 다만 졸 때 기술적으로 조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펼쳐서 이마에 대고 책을 보는 척을 하면서 졸면 선생님께는 모범 학생으로 인상이 남고요. 저는 멋지게 졸고요. 자, 서울 성북구 아남이가에서 정은 학생은 비틀즈 팬이라고요. 안현태 씨가 신청하신 비틀즈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Yellow Submarine. In the town where I was born lived a man who sailed to sea and he told us of his life in the land of submarines. So we sailed on to the sun till we found a sea of green and we lived beneath the waves in our yellow submarine. 하이텔의 조은미 씨, MT 간다고 한껏 부풀어 있는 친구 영미에게 이 곡 어땠을까요? 영화 옐로우 썸머린 중에서 옐로우 썸머린, 비틀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요즘 FM 영화음악 뒤에 붙는 광고의 음악들이 참 좋아졌어요. 특히 첫 번째 광고요. 들어보시죠.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왠지 낯설어 보이는 주인공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도 흠모하던 스타들이 어느새 낯선 얼굴이 되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스타라는 말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스타, 별. 밤이 오면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머나먼 하늘에 총총이 박혀서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죠. 그러다가 새벽이 밝아오면 어느새 하나 둘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밝은 별이라 하더라도 아침까지 빛나는 별, 아침까지 빛나는 스타는 없어요. 그리고 또 밤이 오면 다시 그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스타들도 이 밤하늘의 스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곧 잊혀져 버립니다. 뭐 물론 아주 오랫동안 스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진짜 스타도 있긴 하지만 한순간 반짝하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스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루살이처럼 빛나다가 금세 사라져버린 그런 스타들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마 위에 처음으로 오는 배우는 바로 이 영화의 여주인공입니다. You mean the world. 현우가 소연이 누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요? 서울 송파구 문정이동에서 오현우 씨, 잘 들으셨습니까?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츠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 영화 끝없는 사랑의 주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저 학창시절 때요, 많은 친구들이 마음에 품고 동경하던 스타가 있었는데요. 바로 Endless Love의 여주인공 브룩스일지였습니다. 그 어떤 친구는 영화 끝없는 사랑을 서울극장에 가서 보고 와서는 그만 브룩스일지에게 흠뻑 빠져버려서 뭐 굵고 짙은 눈썹에 보석처럼 빛나는 푸른 눈동자라느니 뭐 180cm가 훨씬 넘는 190cm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늘씬한 몸매, 항상 그 자신의 이상형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브룩스일즈 정말 사춘기 시절 꼬마 숙녀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기에는 한치의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양을 갖고 있죠. 브룩스일즈는 1965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11개월 만에 아이보리 비누의 CF 모델이 됐습니다. 그때 출연료는 일주일에 $5,000. 정말 갓난에게는 엄청난 액수였죠. 브룩스일즈의 엄마가 모델이었는데요. 이 극성맞은 엄마 덕분에 브룩스일즈는 접목용 에이프런, 청바지, 화장품 선전, 여기에 차례로 등장하면서 경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정작 영화에 데뷔하게 된 것은 77년이었는데요. 그때 나이도 참 어려요. 11살 되던 해였습니다. 데뷔작은 앨리스, 스윗 앨리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8년에는 루이말 감독의 프리티 베이비에서 매춘부 역으로 출연해서 또 한 차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뒤로 브룩스일즈는 계속해서 푸른 산호초, 엔들리스 러브를 거쳐서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명문대학인 프린스턴에 입학해서 학구적인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의 이름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과 조지 마이클, 모나코의 앤드류 왕자, 존 트라볼타, 아랑드랑의 아들인 안소니 들롱, 이들과의 연문도 한참 입방에 올랐죠. 최근에는 또 안드레아 아가씨, 그 테니스 선수요. 작년까지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와 연문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또 이 브룩스일즈에게로 넘어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거리를 많이 마련해준 브룩스일즈, 그 후에 출연한 영화는 모두 실패작이었습니다. 사하라 캐논볼. 이렇게 영화의 실패와 함께 브룩스일즈의 명성도 차츰 사라져서 아무리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화 배우가 영화로 성공하지 못하면 스타의 자리는 내놔야 한다라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브룩스일즈가 전해주는 것 같아요. 자, 브룩스일즈가 크리스토퍼 에킨스와 함께 무인도에서 마음껏 몸매를 자랑한 영화가 있죠. 푸른 산호초, 러브 테마 띄워드립니다. 대전의 서정석 씨 그리고 여의도의 명관희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푸른 산호초의 러브 테마였습니다. 러브로라는 배우 여러분 아시죠? 영화 어젯밤에 생긴 일로 데미 무어와 함께 우리에게 첫선을 보인 배우입니다. 러브로는 1964년에 태어났는데요. 그 역시 어렸을 때부터 지방 텔레비전에서 활약을 했어요. 12살 때 ABC TV의 인기 드라마 가족의 새 모습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82년에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아웃사이더에서 그 카메라 테스트에 합격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합니다. 이어서 CBS TV의 목요일의 아이들에서 심장병에 걸린 소년 역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연기력도 인정받게 됐죠. 그 뒤에 영화 스크램블, 호텔 뉴햄프셔,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스퀘어 댄스 이런 영화에 쭉 출연하면서 10대 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정말 미국에서는 러브로의 인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90년 이해에 러브로우는 커다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16살 소녀들과 어울려서 난잡한 파티를 벌였는데요. 이 소녀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숨겨놓고 파티가 벌어지는 현장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내가 러브로우 같은 스타와 데이트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이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 얘기가 소문이 나면서 러브로우에게는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영화에 출연해달라는 제의도 그 뒤로는 하나둘 줄어들게 됐고요. 재기에 몸부림치던 러브로우는 92년에 웨인즈월드에 출연하면서 다시 명성을 좀 찾아볼까 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미 조연급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러브로우 그 자신은 반짝스타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워렌 베티도 처음에는 연기보다 외모가 더 앞섰고 폴 뉴먼 역시 젊었을 때는 단지 미남 배우였을 뿐이었다. 그들이 노력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훌륭한 연기자로 변모해간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겠다. 글쎄요. 러브로우가 현재의 부진을 떨치고 워렌 비티나 폴 뉴먼 같은 배우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자, 러브로우가 마치 자신의 인생 같은 역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학창시절에는 스타로 칭송받았지만 졸업한 후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건달이 돼버린 영화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의 러브 테마 들어보시죠. 영화 Saint Elmo's Fire의 Love 테마. 생일 축하곡으로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안에 친구들의 우정과 삶과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용산구 한남일동의 임형수 학생이 4월 1일 만운절은 언제나 진지한 정섭이의 생일입니다 하면서 정섭아 미역국 많이 먹어라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운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전북 1위에서 이진아 학생 첫 번째 엽서 보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부산 동래구 낭민동에서 김성환 학생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김종혁 씨의 16번째 생일입니다 하셨는데 가장 친한 친구의 C자는 왜 붙입니까?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청춘 스타들이 많이 나왔었죠. 청춘 스타 하면 또 잊을 수 없는 게 저 학교 다닐 때 다이안 레인 책받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얀 얼굴에 깨끗한 긴 머리. 브룩세스가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을 때 다이안 레인은 스타의 자리를 향해서 차츰차츰 올라가던 그런 배우였어요. 이 다이안 레인은 연극 연기 코치인 아버지와 플레이보이즈 모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 역시 출발이 빨랐습니다. 6살 때 연극계의 명연출가인 조셉 팝에게 발탁돼서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에 섰고요. 영화계에는 77년에 데뷔했습니다. 79년 조지 로이 힐 감독의 리틀 로맨스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여준 그 천부적인 연기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임즈 커버를 장식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죠. 82년 로브로와 함께 출연한 아웃사이더에 이어서 럼블피쉬,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카튼클럽에 계속해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출연한 영화들이 차례로 실패하면서 다이안 레인은 정상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89년에 프랑스 배우인 크리스토퍼 람베르와 결혼했는데요. 지금도 뭐 여전히 활동이 뜸한 편입니다. 글쎄요, 다이안 레인도 그 어린 시절부터 발휘했던 빛나는 연기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남편 크리스토퍼 람베르와 함께 공연한 영화죠. 체스 왕좌를 놓고 살인이 끝없이 얽혀들어갔던 미스터리물 Night Moves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캐롤 캐년의 노래입니다. I Put a Spell on You. So I put a spell on you. spell on you. Cause you're mine. You're mine. You better stop the thing to do. Stop right now. Right now. You know 부산 남천 이동의 강은경 학생 어떻습니까? 아주 끈적끈적하고 진한 노래죠. I put a spell on you. 최근에 그 영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든가요. 컨설팅 어덜츠, 그 원작 컨설팅 어덜츠 거기에도 삽입이 됐었는데요. 캐롤 캐년의 노래 이번에는 Night Move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10대판 대부라고 알려진 영화 아웃사이더인데요. 이 아웃사이더에는 로브로우와 다이안 레인 외에도 당시에 유망했던 10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출연한 나머지 배우들을 소개해드리면요. 토마스 하우엘, 맷 딜런, 랄프 마치오, 패트릭 스웨이즈,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톰 크루즈, 레이프 가렛, 톰 웨이츠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도 정상의 자리에 오른 배우는 단 한 사람. 탐 크루즈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맡은 역할은 누구보다도 보잘것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도 탐 크루즈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 토마스 하우엘, 맷 딜런,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로브로, 다이안 레인 이런 배우들이 주목을 받았죠. 특히 조니 역을 맡았던 랄프 마치오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촉망을 받는 배우였는데요. 랄프 마치오는 1962년생입니다. 이탈리아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ABC TV 방송국의 인기 시리즈물인 아들과 딸들. 우리 TV에서도 방영됐었죠. 이 아들과 딸들에서 제레미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10대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영화계에는 Of the Academy에 출연하면서 데뷔했는데요. 이어서 ABC TV의 빌리 그리어의 세 가지 소원. 여기에서 몸이 점점 노화돼가는 불치병에 걸린 15세 소년 역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랄프 마치오가 결정적으로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계기는 영화 84년에 출연한 영화 베스트 키드였어요. 원제가 가라데의 키드였는데요. 이 영화는 3편까지 만들어졌고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한 사실은 이 영화 가라데 키드의 성공이 랄프 마치오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3편은 8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랄프 마치오의 나이는 이미 20대 후반이었어요. 하지만 키드, 이 아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의 주인공은 여전히 10대였고요. 그러니까 랄프 마치오는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10대 소년으로 등장한 셈이죠. 결국 베스트 키드 3편 다음에는 랄프 마치오는 자기 나이에 맞는 역할을 맡지 못했고 점차 잊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랄프 마치오를 가리켜서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성공했다면 지금의 탐 크루즈의 자리에 있었을 배우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랄프 마치오와 탐 크루즈는 동갑이라고 하네요. 자, 베스트 키드 2의 주제가 들어보죠. 김병욱 씨 누나와 같이 듣고 싶다고 예전에 신청하셨고요. 양천구의 정영찬 씨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피터 세트라의 노래 Glory of Love. 경북 경산군 와천면 계전일리의 신현상 씨, 인천 서구 가좌 일동의 정미아 씨. 이 곡도 괜찮았죠? 베스트 키드 2편의 주제가 Glory of Love, 피터 세트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케빈 클라인의 아내라는 것이 더 잘 알려진 피비 케이츠. 그녀도 브룩스즈나 다이안 라인과 비슷한 운명을 가진 배우인 것 같습니다. 피비 케이츠는 1963년 중국계 어머니와 또 IBC TV 프로듀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숙부도 영화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스타로 성장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피비 케이츠는 원래 발레리나가 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무릎을 다쳐서 발레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만두고 대신에 스튜디오 54에서 디스코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뛰어난 춤 솜씨 덕분에 모델로 스카웃이 됐고 그 뒤에 스튜어트 지라드 감독의 눈에 띄어서 영화 파라다이스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데뷔작 파라다이스의 성공으로 피비 케이츠는 청춘 스타의 대열에 끼게 됩니다. 그 뒤에 84년 조 단테 감독의 그렘린 1편이 성공하면서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가장 유망한 청춘 스타의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잘나가던 피비 케이츠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브로우처럼 사생활이 엉망이었던 거죠.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은 헐리우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출연하는 영화마다 차례로 실패하면서 피비 케이츠는 화려한 스타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피비 케이츠가 아주 야사시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죠. 파라다이스의 주제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제 노트를 뒤져보니까 최동아 씨가 아주 예전에 신청해 주셨네요. 중열이 성민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곡 Vivid Cates가 부른 Paradise였습니다. 자, 음악에서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스타를 보면 정말 스타의 자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영화에 출연할지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 스타의 자리에 올라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자기 생활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럴 때 늘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죠. 인간만사 세웅지마.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다고 해서 마냥 마음을 탁 놓고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리저리 꼬여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고요. 인간만사 세웅지마니까요. 자, 이틀의 송승호 씨,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술 사주기 위해서 술값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었는데요. 저와 홍PD도 그곳에 초대하셨었죠? 그런데 가기도 전에, 저희가 가기도 전에 그만두셨네요. 하지만 잘하셨어요. 술값 마련도 좋지만 몸이 더 중요하니까요. 정은정 누나와 함께 이 곡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홍승표 학생, 전경준 학생, 김태용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트루 로맨스 중에서 한스 짐머의 음악, 패트리시아 퀘드가 크리스찬 슬레이터에게 계속 말하는 대사가 있죠. You're so cool. 마지막 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